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과 6.15 풍남공동선언 발표 16돌세 점에서 스위스, 스위리에서는 집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와 영화 감상회가, 나이지리아에서는 강연회와 영화 감상회가 10일과 1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비인들의 불의의 거전적 노작들과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도서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미래과학자고리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스위스, 스웨리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